수람이 슬피 울던 밤 겨울바람 멀리 있던 밤 밤 열차는 멀리 떠나고 나의 애님이 울며 가던 밤 내 마음을 달랠 길 없어 한밤중을 홀로 걸었고 떨어지는 갈잎 소리에 나도 그만 울고 말던 밤 눈을 쓸어서 보며 눈물을 감추려 했는데 눈을 들어서 하늘을 보며 눈물을 감추려 했는데 밤 열차는 멀리 떠나고 나의 애님도 멀어져 가고 나만 홀로 외로 있어서 밤하늘에 별을 헤던 밤 열차는 멀리 떠나고 나의 애님도 멀어져 가고 나만 홀로 외로 있어서 밤하늘에 별을 헨다고 밤하늘에 별을 헨다고